what to do. 제이야 don't know what to do. 반대된 다 없어진 억세 혼이 베껴 쓰라린 한세 헛된 인간의 환상과 기억에 스타치가는 착살과 이누가 지가 목을 조이며 떠나가 묘혈 속에서 제가 되었어 별의 해마초를 따라 흘러 지나가 지금에서 무엇을 위해 벌거숭이 뿐인 이곳을 위해 회상도 없는 희망 드넓고 드넓은 잔재와 잔해 위해 울어 굳지 못해 이름 지어 부르기 위해 I just thinking about you 주민은 봐주 I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you.